만나서 반가웠어요. 언제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그럼 나중에 또 봐요. 이런 말들과 함께 스쳐 지나가는 만남, 우리 삶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엽서들 정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사람들 만날 때 그 만남을 요즘에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그대로 부서지는 말들만 내뱉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손이 닿았을 이 편지, 엽서들을 보면서요, 아, 이 한 시간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시간만이 아니라는 거 느낍니다. FM 영화음악, 진정한 만남의 장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드리는 오늘 첫 곡은요, 영화 하이힐 중에서 비엔사 앤 미, 나를 생각하세요. 루스 카잘의 노래로 듣습니다.

리차드 존슨 그리고 파멜라 빌로레츠가 주연했던 이탈리아 영화였죠. 영화 라스트 콘서트의 주제곡이었습니다. 겨울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중세풍의 수도원에 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빨간 점퍼에 판타롱, 희고 긴 머플러를 펄럭이면서요. 이 소녀의 이름이 스텔라였죠. 그녀는 병원 진찰실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중년의 남자에게 말을 겁니다. 리차드였습니다. 잠시 후 리차드는 스텔라가 백혈병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만나는 이 두 사람. 그들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죠.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세요? 피아니스트인 리차드가 작곡을 단념하고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역까지 배웅 나온 스텔라가 소리치죠. 늙은 겁쟁이. 맥없이 혼자 집에 돌아오는 스텔라에게 귀에 익은 피아노 소리가 들려옵니다. 불 켜진 창을 바라보는 그녀 볼에 눈물이 흘러내리죠. 그 창을 등지고 있던 리차드가 그때 스텔라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가 온 정성을 기울여서 작곡한 곡, 스텔라를 위한 협주곡이 연주되던 극장 안에서 스텔라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자신을 위한 연주곡을 들으면서 조용히 숨을 거두죠. 아, 이 마지막 장면이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울었고요. 저는 이 영화를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때 가족들이랑 같이 보다가 이 순간에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눈물을 보이기는 싫은데 굉장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은요 이렇게 불치병으로 연인이 세상을 떠나는 스토리의 영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한창 사춘기를 경험할 때만 해도요. 베갯잇을 적시면서 울었던 그런 불치병 소재의 영화들이 꽤 여러 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사랑이란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대사를 남긴 러브스토리도 있었고요. 또 70년대 초반에 상영돼서 당시 청소년들을 마구 울린 홍콩 영화 리칭의 스잔나. 아, 스잔나도 아마 백혈병이었죠. 당시 청소년들에게 리칭은요, 지금의 임청하보다도 더 인기 있는 배우였습니다. 또 뇌종양에 걸린 수영선수랑 코치의 여동생인 소녀, 이들 사이에 순수한 사랑을 그린 Feeling Love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영화 Feeling Love 중에서 Feeling Love,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됐습니다. Marco. Yes. Am I a man now? Yes, Diego. The best and the bravest man I've ever known. Claudia. Claudia. Diego. Oh, Diego. Feeling Love의 마지막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주인공은 디에고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소년입니다. 디에고는 공부에는 취미가 없는 대신에 수영은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나쁜 행동만을 일삼게 됐었는데요. 디에고는 마침내 집을 나옵니다. 그는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수영 코치 마르코를 알게 되죠. 그 후에 디에고는 수영장이 비어있기만 하면 남몰래 혼자서 연습을 하다가요. 마침내 마르코의 도움을 얻습니다. 첼로를 배우고 있는 활달한 성격의 클로디아, 마르코의 여동생이었죠. 서로 외로운 환경에서 자란 디에고와 클로디아는 금세 친해지게 됩니다.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는 디에고를 병원에 들어간 마르코는요. 디에고가 불치병인 뇌종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국제대회 출전을 바로 앞두고 마르코는 고민합니다. 하지만 출전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쏟아져 내리는 폭포 밑에서 첫 키스를 나누는 클로디아와 디에고. 클로디아는 디에고의 피가 부족하다는 말에 자신의 피를 나눠주죠. 그 두 소년 소녀가 나란히 침대에 누워서요. 피를 나누던 모습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회 당일날 모든 선수들이 골인한 가운데 디에고는 혼자서 마지막 터닝을 하기 위해서 아주 힘겹게 물을 헤쳐나갑니다. 바로 그때 장내 아나운서의 멘트가 흘러나오죠.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치의 병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참가한 디에고 선수. 마지막 터닝을 마쳤습니다. 디에고가 골이 나자 모든 청중들이 자리에 일어나죠. 그리고 디에고를 외칩니다. 물에서 가까스로 올라온 디에고는 눈물로 범벅되어 있는 클로디아의 얼굴. 그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자 그녀를 부둥켜 안고 결국 쓰러지고 말죠. 좀 전에 들려드린 Feeling Love는요. 그 마지막 장면에 나온 노래였는데요. 맨 끝에 들리는 대사도 바로 맨 끝에 디에고가 한 말이었습니다. 저 참 몹쓸 녀석이었죠. 이렇게 말하니까 마르코가 대답합니다. 아니 너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야. 잊혀지지 않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20세의 나이, 이때 골수암에 걸리면 어떤 심정이 될까요? 20세의 나이로 골수암에 걸려서 남편과 어린 딸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난 제클린 텔튼. 그녀가 육성 녹음으로 남긴 일기를 영화화한 작품이 바로 선샤인입니다. 생명을 건지려면 다리를 절단해야 하지만요. 주인공 케이트는 이를 거부합니다. 병은 점점 악화되고 이에 불안을 느낀 샘은 서둘러 병실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고통과 싸우는 케이트는요, 마음만은 항상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남편과 딸에게 녹음 테이프를 통해서 사랑을 담아나가죠. 마침내 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케이트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샘은 아무것도 모르는 케이트의 딸을 자전거에 태우고 눈물을 삼키면서 달려갑니다. 영화 속의 노래 존 덴버의 Sunshine on My Shoulder입니다. Sunshine on my shoulders makes me happy. Sunshine in my eyes can make me cry. Sunshine on the water looks so lovely. Almost always makes me high. If I had a day that I could give you, I'd give to you a day just like today. If I had a song that I could sing for you, I'd sing a song to make you feel this way. Shoulders makes me happy. Sunshine in my eyes can make me cry. Sunshine on the water so lovely. Sunshine almost always makes me high. happy. Sunshine in my eyes can't make me cry. Sunshine on the water looks so lovely. Sunshine almost always makes me high. Sunshine almost all the time makes me high. Sunshine almost all. 오늘 추억의 영화는 사브리나입니다. 빌리 와일더 감독의 영화 사브리나는요, 오드리 헵번이 로마의 휴일에 이어서 찍은 두 번째 출연작이죠. 여기서 오드리 헵번은요, 백만장자의 전속 운전기사를 아버지로 둔 아름다운 아가씨 사브리나로 나와서요, 또다시 신선한 개성미와 연기력으로 영화계의 선풍을 불어일으키죠. 영화에서 오드리 헵번이 아슬아슬한 그 핫팬트를 입고 롤스로이스를 세차하던 장면은요, 아마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장면일 겁니다. 사브리나는 주인집 둘째 아들 윌리엄 홀덴에게 잔뜩 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홀덴이 문제예요. 아주 소문난 플레이보이거든요. 게다가 그에게는 이미 양가집 규수가 약혼자로 정해져 있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사브리나와는 신분도 재산도 하늘과 땅 차이여서요, 애시당초 맺지 못할 짝사랑입니다. 사브리나의 아버지는 그런 딸의 처지를 보다 못해서 딸을 파리의 요리학원에 유학 보내기로 하는데요. 출발을 하루 앞둔 날 밤, 정원의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인집 파티 광경을 엿보던 사브리나는요, 짝사랑하던 윌리엄 홀덴이 아름다운 아가씨와 함께 으슥한 곳으로 자취를 감추는 것을 보고는 그만 쇼크를 받고 자살을 기도합니다. 정신을 잃은 사브리나를 구해준 것은 주인집 큰아들 험프리 보가트입니다. 2년 후 운전사의 딸 사브리나는 파리 유학에서 돌아옵니다. 하지만 사브리나는 완전히 변해 있죠. 마치 패션 잡지에서 톡 튀어나온 것 같이 너무나 세련된 프리티 워먼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사브리나에게 윌리엄 홀덴이 홀딱 반해버리죠. 이런 철없는 동생을 타이르려고 험프리 보가드가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드는데요. 아, 그도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오드리 헵번의 매력을 더한 것은 그녀가 입고 나온 다채로운 패션이었는데요. 1953년 미스 헵번이 파리로 온다. 빌리 와일더 감독의 영화 사브리나의 입을 의상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런 전가를 받은 디자이너 지방시는요, 당시에 이미 대스타였던 캐서린 헵번이 온 줄 알았다고 하죠. 하지만 지방시 앞에 나타난 미스 헵번은 커다란 밀짚 모자에 납작한 구두, 그리고 바지를 입은 소녀 같은 차림의 오드리 헵번이었죠. 이것이 오늘까지 40년 가까운 우정과 콤비 관계를 지속해온 지방 씨와 오드리 헵번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지방 씨의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맵시가 특징이죠. 그래서 호리호리하고 가는 오드리의 체격은요. 이 부드럽고 빈틈없이 세련된 지방 씨 패션에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리는 아주 안성맞춤의 모델이었던 거죠. 영화 사브리나에서 오드리 헵번이 입고 나왔던 패션은요. 또 한 차례 유행의 붐을 일으킵니다. 소년 같은 이미지를 강조한 토레아도르 팬츠, 투사 스타일 바지라던가 검은색의 수수한 스웨터에 면 점퍼 스커트, 그리고 하이네크의 울코트, 숏커트의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유행의 붐을 일으킨 패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브리나의 그 눈부신 아름다움은 결국은 사업밖에 모르던 큰아들 험프리 보가트의 마음을 사로잡고요. 마침내 결혼으로 골인하게 되죠. 아, 지금부터 39년 전에 나온 영화였는데요. TV에서 흑백 영화로 방영된 적도 있었죠. 굉장히 낭만적이고 또 주제가도 인상적이어서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사브리나의 주제가로 쓰인 곡이 바로 그 유명한 샹송 La Vie en Rose, 장밋빛 인생이죠. 그이가 나를 품에 안고 가만히 속삭여줄 때 나에게는 인생의 장밋빛으로 보입니다. La Vie en Rose, 장밋빛 인생입니다. 서초동의 김진희 씨, 영화 라스트 모이칸 중에서 이 노래가 흐르던 장면 잊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이 장면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죠. 코라가 마구아에게 끌려가는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였는데요. 이 세상 끝까지 당신을 찾아갈 거야 라고 처절하게 외치면서 호크아이가 쫓아가는 그 장면. 그 장면에서 나온 노래였습니다. 아일랜드 그룹 클래너드의 I'll Find You. 김진희 씨 잘 들으셨죠? 제임스 페니모 쿠퍼의 고전 소설을 영상으로 옮겨놓은 작품이죠. 영화 라스트 모이칸. 원제는 모이칸족의 최후인데요. 이 영화는 신개척지인 미국을 놓고 영국과 프랑스가 벌이는 식민지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독립을 꿈꾸는 18세기 중반의 미국, 그리고 자신들의 땅을 찾으려는 인디안 원주민들, 또 인디안 원주민과 영국 처녀들 간의 사랑, 이것들이 영화 속에 녹아있는데요. 그 원작을 약간 다르게 해석을 했죠. 모이칸족의 최후. 이 원작을 저는 어렸을 때 딱따구리 그레이트 북스라는 어린이역 세계 명작 동화를 통해서 읽었는데요. 거기서는 웅카스라는 인디안이 더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약간 포커스를 달리해서 호크아이, 이 영국계 인디안 호크아이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국인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모이칸족에 의해서 키워진 주인공 호크아이 역에는요. 다니엘 데이로이스가 열연하고 있는데요. 그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나의 왼발 이런 작품으로 최근 우리에게 친숙해진 배우입니다. 특히 나의 왼발 이 영화를 통해서는 90년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거머쥐면서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개관시인 세실 데이 로이스와 명문가 출신 여배우 어머니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다니엘은요. 어릴 적에 공상을 참 좋아해서요. 활발하지 못하고 언제나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아이 이렇게 소문이 났었다고 하죠. 10대에 이미 영국의 유명 극단에서 연기력을 쌓은 다니엘은요. 85년에 스티븐 프라이어스 감독의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이런 작품이랑 전망 좋은 방에 출연하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특히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에서는요. 이민 온 파키스탄 청년과 동성애를 나누는 펑크적으로 나와서 당시 동성 연애자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또 전망 좋은 방에서는요. 머리에다 기름을 잔뜩 바르고 동그란 안경에다가 목 끝까지 와이셔츠 단추를 잠근 전형적인 빅토리아 시대적인 어떤 위선적인 젊은 영국 신사 역을 맡았었죠. 굉장히 맞는 역마다 새로운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자신의 팬층을 더욱 넓힌 것은 87년도 작품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일 겁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프라하의 봄으로 개봉됐었죠. 영화에 삽입된 요이 요이 요이 야밀라 슬라코바의 노래로 됐습니다. 체코 민요지요. 요이 요이 요이. 영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속에서 야밀라 슬라코바가 불렀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서 고민하는 외과의사 토마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삼각관계였었죠. 그는 권력에 짓밟히면서 비로소 자각하고 고뇌하게 되는데요. 존재와 삶에 관한 철학적 내용의 원작과는 또 다른 맛을 영화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듯한 깊은 눈빛을 지닌 다니엘 루이스의 매력이 아주 돋보이는 영화였어요. 다니엘은 최근에 새로운 영화에 출연 중인데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결백의 시대, The Age of Innocence가 바로 그 영화입니다. 여기서 위노나 라이더랑 함께 공연하는데요. 이 작품 역시 1879년부터 20세기 초까지 이어지는 그 사랑의 비극을 다루고 있다고 하니까요. 역시 고전 시대물이 되겠네요. 햄릿에서 펑크족까지 출연 작품마다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내는 다니엘 데이로이스. 정말 놀랍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요. 그의 연기는 그 덕분에 그는 카멜론 액터라는 별명으로 감독들에게 통한다고 하죠. 아, 오늘 마지막 곡은요. 대구시 동구 신암 4동에서 오재식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폭풍의 질주에 삽입된 Knocking on Heaven's Door. Guns N' Roses의 이 노래 들으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Yeah. Hi, hi, yeah.